듯 춥지 않은 어느 가을의 초이 서늘할 법도 한데 짧은 옷을 입은 너 계절이 지나고 햇살 따뜻한 오늘 봄이 왔고 또 내 앞에 네가 있어 날 바라본다 그리고 웃는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너의 눈빛 하나도 나에겐 너무 벅차서 이렇게 너를 바라본다 계절이 지나고 햇살 따뜻한 오늘 봄이 왔고 또 내 앞에 네가 있어 날 바라본다 그리고 웃는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너의 눈빛 하나도 나에겐 너무 벅차서 이렇게 멈춰진다 널 기다린다 그대 돌아본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다 너의 몸짓 하나도 나에겐 너무 벅차서 이렇게 너를 바라본다